손에 쥔 화면 속에 지워가는 네 얼굴 한 장 남은 네 사진 마침 울리는 전화 너의 이름 등 번호 커져가는 벨소리 받지 못한 나 마음속에 혼잣말을 해 사실 나도 네가 그리워 사실은 나도 네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차라리 너의 눈물 모른 척 너를 붙잡고 나쁜 놈 되면 안 될까 이젠 행복하라고 사랑받고 살라고 독하게 널 밀수록 가슴이 아파 사실 나